하니의 일기. 우리 차에 거미가 산다. 엄마가 계속 거미줄을 따가도 따가도 또 만든다. 그래서 엄마가 거미를 빨리 잡아야겠다고 했다. 엄마가 거미를 죽일 것 같아. 거미가 재팔머니 차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유찬이의 일기 끝. 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막막골 훈장님의 한글 정복기입니다. 김은의 선생님께서 글을 쓰셨고 한상원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희망이가 다니는 글촌 초등학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옛날 사람인 수상한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자의 달인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막막골 훈장님. 한글만 써온 아이들과 한자만을 고집하는 할아버지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는데요. 막막골 훈장님은 한글을 잘 뗄 수 있을까요? 열 번째 이야기, 뜻없는 글자에 뜻있는 공부법.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희망이 자리로 몰려들었어요. 희망이가 연습장에 크게 가 자를 써서 보여주고 말했어요. 김호웅, 이게 가 자입니다. 따라하세요. 가. 그러나 김호웅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만 할 뿐 따라하지 않았어요. 김호웅, 가라니까요. 가. 희망이가 다그치자 김호웅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아니, 희망아. 그게 가자라는 건 알겠는데 무슨 가자인지 말해주어야 따라 읽을 게 아니냐? 집 가면 집 가. 아름다울 가면 아름다울 가. 이렇게 알려줘야지. 가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희망이가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김홍, 이건 그냥 가자예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라니까요. 그럼 진작 그냥 가짜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지 원. 그냥 가. 김홍이 따라했어요. 희망이가 이번에는 나자를 썼어요. 나. 아니 희망아, 이것도 무슨 나자인지 말해 주어야지. 그냥 나예요. 그냥 나. 희망이가 다자를 쓰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다자라고요. 김홍이 갑자기 목청을 도두어 희망이를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예끼 고얀 놈! 니놈이 나를 놀리느냐? 아 세상에! 뜻이 다 똑같은 글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냥 가! 그냥 나! 그냥 다라니! 아, 김홍, 그게 아니고요! 이 글자는 그냥 가, 나, 다 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허허! 세상에 그런 뜻도 없는 글자가 어디 있단 말이냐? 있어도 안 배운다, 안 배워. 으흠. 김홍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희망이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김홍이 말한 그 뜻도 없는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요. 배우기 싫으면 배우지 마세요. 복용설명서를 못 읽어 약을 쓰든지 말든지 전 몰라요. 희망이는 팔짱을 끼면서 휙 돌아앉았어요. 순간적으로 막막골의 시원한 계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화가 금세 풀리지 않았어요. 김홍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보다 못한 태경이가 글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앞면에는 그림, 뒷면에는 한글이 있는 카드였어요. 하지만 김홍은 가위 그림을 보고는 가위 하고 읽더니 한글을 보고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고얀 녀석, 네 눈에는 이게 가위로 보인단 말이냐?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김홍은 한 글자도 익히지 못했어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지요. 다음날 희망이는 한글 공책을 가져왔어요. 왼쪽에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오른쪽에는 모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를 써놓은 공책이었지요. 한글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시작하는 자음과 아, 야, 어, 여로 시작하는 모음만 외우면 거의 다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말에 태경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한나절이면 한글을 깨친다고요. 김홍이 눈썹이 꿈틀 움직였어요. 이를 봬도 내가 막막골 훈장이다. 실력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 글쎄요.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선 일주일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희망이가 놀리듯이 말하자 김홍이 발끈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실력을 보여주지! 희망이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김홍은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자 희망이가 기억과 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홍, 기억과 아가 만나 가가 되는 거예요. 가! 가! 김홍이 물었어요. 그럼 니은과 아가 만나면 나가 되는 것이냐? 디귿과 아가 만나 다가 되고? 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김홍이 드디어 한글의 이치를 깨달았거든요. 이야! 김홍 천재예요, 천재! 희망이가 엄지를 치켜들자 김홍은 여유롭게 수염을 쓰다듬었지요. 그럼 이제 한글 공부는 끝난 것이냐? 기억,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과 아, 야로 시작하는 모음은 벌써 외운 것 같구나. 희망이가 고개를 흔들며 공책을 넘겨 각을 가리켰어요. 가 밑에 기억이 있는데 각. 김홍이 고개를 갸웃하며 희망이가 말했어요. 각이에요, 각. 이렇게 받침이 있는 글자도 있으니까 공부는 더 해야 해요. 김홍이 한글을 익히는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5교시 읽기 시간에는 받침 없는 글자들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어요. 아래 그이고 새로 아네요에 대하여 아래 그이고 새로 아네요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파 보시다. 아래 글을 읽고 새로 안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쉬는 시간이 되자 태경이가 글자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김홍, 읽어보세요. 가오이? 김홍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읽었어요. 가오이? 아이들이 짝짝짝 손뼉을 쳤어요. 희망이가 김홍의 말투를 흉내내며 물었어요. 김홍, 김홍 눈에는 이게 가위로 보입니까? 예, 제 눈에도 이제 가위로 보입니다. 김홍도 희망이 말투를 흉내내며 장난을 쳤어요. 태경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야, 김홍 벌써 한글 다 뗐다. 막막골이다. 우리는 막막골로 간다. 11번째 이야기, 밝혀진 비밀. 희망이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요. 김호웅도 희망이 못지않게 기뻐했어요. 태경이와 아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고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담임선생님과 함께 교장선생님까지 달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버럭 화를 냈죠.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지? 희망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김홍이 한글을 뗐어요. 태경이와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교장 선생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웃음이 번졌어요. 김홍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드디어 한글 공부를 마쳤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활짝 웃었고요. 교장 선생님이 김호웅을 보고 물었어요.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물론이죠. 교장 선생님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희망이는 교장 선생님이 말한 약속이 궁금했어요. 둘만 아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희망이가 물었어요. 저희도 알면 안 돼요? 물론 너희가 알아야 할 일이지. 여름방학에 막막골에 가는 일이니까. 교장 선생님 말에 아이들 눈이 커졌어요. 희망이가 다시 물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르면 쓰나?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데리고 갈 건데. 아이들 눈이 일제히 담임 선생님에게로 쏠렸어요. 담임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제 한 사실인데. 교장 선생님이 끼어들었어요. 사실 나는 막막골에 다녀온 적이 있단다. 물론 3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우와!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숨을 죽였지요. 궁금한 마음이야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뻥 터질 것 같았지만 떠들면 다음 이야기를 못 들을 것 같았거든요. 김호웅이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말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그때 타고 날아온 것이 해, 행, 뭐라고 했지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행글라이더요. 달맞이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다 사고가 나서 막막골까지 날아갔었지요. 교장 선생님과 김호웅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진진했어요. 행글라이더와 함께 떨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청년을 김호웅이 정성껏 간호했고 청년은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했어요. 김호웅은 청년이 막막골을 떠나도록 도와주었고 청년은 생명의 은인인 김호웅에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찾아오라고 연락처를 남겼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호웅은 그 일을 잊지 않았고 한글을 배워야 하자 수소문 끝에 그때 그 청년, 즉 교장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아이들은 감동했어요. 두 분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희망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반에 온 거죠? 한글이라면 교장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도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빙글에 웃자 김호웅이 손가락으로 희망이를 가르쳤어요. 그건 바로 너 때문이지. 네? 희망이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사실 나도 교장 선생님한테 한글을 빨리 배우고 막막골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던 날 아침에 신발 주머니에 얻어맞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군. 김호웅 말에 희망이와 태경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호웅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교장 선생님한테 여기 아이들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이라고 호통을 쳤지. 그랬더니 글쎄 교장 선생님이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야. 신발주머니 하나로 따분한 등굣길을 신나고 즐겁게 만드는 아이들 봤냐면서 이 아이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도 잘할 거라고 칭찬까지 늘어놨지. 그래, 누구 말이 맞나 내기를 했다. 내기요?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묻자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일주일 안에 김호웅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가능성을 인정하고 막막골로 초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니까 신발주머니 던진 애를 찾아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내가 직접 한글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약속했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했지만 막막골 훈장으로서 이곳 경험도 중요할 것 같았다. 김호웅과 교장 선생님은 주거니 받거니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약속대로 막막골 여행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교장 선생님은 총대장을 맡기로 했어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벅찬 하루를 보냈어요. 12번째 이야기, 막막골 가는 길. 막막골은 정말이지 머나먼 곳이었어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장장 5시간을 달렸어요. 버스는 거대한 대나무 숲 앞에 아이들을 내려놓았어요. 우와! 교장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교장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크고 넓은 대나무 숲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나무는 하늘을 찌르듯이 키가 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했어요. 동해보다 더 넓은 것 같아. 희망이 말에 태경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동해가 뭐냐? 내가 보기에는 태평양이다, 태평양.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 지금부터 그렇게 넓은 곳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 네. 아이들은 대답을 길게 느려 뺐어요. 저 숲을 어떻게 걸어가나 걱정도 되고 저 숲에 어떤 길이 이어질까 호기심도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우람하게 큰 대나무를 찾아내더니 옆으로 17걸음을 걸어 가르마 같은 가는 길을 찾아냈어요. 이 길이 막막골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지. 댓잎을 헤치며 교장 선생님이 앞장을 서자 희망이와 아이들이 뒤를 따랐어요. 대나무 숲길은 꼬불꼬불 끝없이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짝 긴장하며 앞사람의 꽃무늬를 부지런히 따라갔어요.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다가는 영영 길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해가 비쳐들긴 했지만 대나무 숲길은 어둑어둑했어요. 땡볕이 내리쬐는 밖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원했고요. 희망이가 걸음을 재촉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한자만 쓰고도 500년을 버티지. 맞아, 전쟁이 나도 모르겠다. 태경이 말에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런 곳이라면 누가 쳐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곳이야. 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보면 더 놀랄 거다. 막막골 사람들은 일부러 길을 내지 않았어. 나쁘게 말하면 폐쇄적이지만 좋게 말하면 스스로 살아가는 거지. 외부의 도움 없이 말이야. 야, 그게 가능해요? 희망이가 감탄하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태경이가 으악!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냐? 교장 선생님이 묻자 태경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나무 사이를 가리켰어요. 통통하고 길쭉한 뱀이 댓잎 밑으로 쑥 기어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은 꺄악! 소리를 질렀어요. 희망이도 온몸에 으스스 소름이 돋았어요. 실제 야생에서 살아가는 뱀을 처음 본 데다 울긋불긋 색깔 예쁜 게 독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이 뱀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있을 때 소리 없이 세 명의 아이들이 나타나 대나무로 길을 가로막았어요. 그중 가운데 있는 아이가 나무 팻말을 들었어요.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래. 팻말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지만 희망이와 아이들은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한자였어요. 아이들 눈이 저절로 교장 선생님을 향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하래? 하고 한자를 읽었어요. 대나무를 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다음 말을 잊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았지요. 아이들 눈이 자연스럽게 담임 선생님에게 쏠렸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좀 해봐요 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오들오들 떨며 주위만 살필 뿐이었어요. 나도 몰라. 그나저나 또 뱀 나오면 어떡하지? 나 무서워 죽겠어. 희망이와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번갈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어떡하지? 하지만 팻말과 대나무를 든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꿈쩍도 안 했어요. 교장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힘으로야 아이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희망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말이야. 그러나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팻말을 든 아이가 고개를 흔들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거든요. 할애에 대한 답 외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겠다는 뜻 같았어요. 희망이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김오옹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는 김오옹을... 김오옹이라는 말이 나오자 대나무를 든 아이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김오옹? 하는 표정이었지요. 희망이는 그때를 놓칠세라 다급하게 말했어요. 김오옹! 우리는 김오옹을 만나러 왔어! 팻말을 든 아이가 대나무를 든 아이들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따라와. 하지만 대나무 숲에서는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돼. 숲은 신성한 곳이야. 그러고는 발소리는커녕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조용 걸었어요. 대나무를 든 아이들은 그 뒤를 따랐고요. 희망이와 아이들도 그 뒤를 따랐어요. 희망이는 하래, 어찌하, 올래란 말이 어찌 왔냐는 뜻이었다는 걸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김오옹을 만나러 왔다는 말이 통한 거지요. 대나무 숲은 고요했어요. 쏴쏴, 바람에 대나무 이파리 부딪히는 소리, 삐삐삐, 산새 지저귀는 소리, 사각사각,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연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대나무 숲길은 꼬불꼬불 길게 이어졌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희망이는 직접 마중 나오지 않고 말없이 팻말을 든 아이들을 내보낸 김오옹의 기쁜 뜻을 알 것 같았어요. 김오옹은 희망이와 아이들에게 낯선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기대에 찬 두근거림과 막막골 대나무 숲의 고요한 평화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김오옹은 정말 엉뚱해. 희망이가 그런 생각을 하며 한 시간 정도 걸었을 즈음 하늘이 보이고 앞이 밝아졌어요. 대나무 숲길이 끝난 거예요. 막막골은 사방이 대나무로 둘러싸인 마을이었어요. 어느 쪽을 봐도 굵고 쭉쭉 뻗은 대나무가 빽빽했지요. 13번째 이야기 안녕 막막골 또 만나요 김오옹. 막막골에서는 대나무를 이용해 못하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은 콸콸 흐르는 계곡물에 대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을 띄우고 놀았어요. 물놀이에 지치면 대나무로 만든 활을 메고 들판으로 나섰고요. 밤에는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 모여 대나무를 깎거나 다듬으며 놀았어요. 막막골 아이들은 대나무라면 무엇든 잘 만들고 잘했어요. 특히 대나무 글씨가 일품이었지요. 대나무 글씨는 종이와 연필이 귀한 막막골 특유의 공부 방법이라는데 쇠꼬챙이를 불에 달고 대나무에다 한자 한자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막막골 아이들은 대나무 글씨 쓰기 선수였어요. 재미난 놀이라도 하듯 대나무와 쇠꼬챙이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놀았어요. 마치 희망이와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과 비슷했지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대나무 글씨를 쓰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요. 그걸 본 김오옹이 희망이와 아이들에게 대나무와 쇠꼬챙이를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어요. 이해했다. 너희도 해봐라. 아이들은 신이 나서 쇠꼬챙이를 달구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아얏! 아 뜨거! 희망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쇠꼬챙이는 자꾸 빗나가고 그걸 바로잡으려 하면 손끝을 대기 일쑤였어요. 태경이는 쇠꼬챙이를 너무 달구는 바람에 대나무가 까맣게 타버렸고요. 막막골 아이들은 대나무와 쇠꼬챙이를 들고 쩔쩔매는 희망이와 아이들을 보고 웃어댔어요. 흐!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여기선 3살 먹은 어린애도 잘하는 건데. 하지만 희망이와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막막골 아이들 글씨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조선시대 명필가 한석봉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잘 썼어요. 김홍이 나서서 희망이와 아이들을 감쌌어요. 웃지 마라. 아무리 쉬운 거라도 안 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법이니까. 희망이는 김홍이 한글을 배우러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김홍은 한글 공부를 하러 왔다는 걸 차마 말하지 못하고 끙끙댔어요. 희망이는 그걸 밝혀내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하지만 결코 친절하지 못했어요. 못 살게 굴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로 쌀쌀맞게 대했지요. 그런데도 김홍은 희망이를 원망하지 않고 초대까지 해서 이것저것 경험하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희망이는 김홍의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김홍,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녀석, 친구 사이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지 않냐? 김홍이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자자, 천천히 다시 해보자. 내가 너희에게 한글을 배웠는데 이것 하나 못 가르쳐 주겠느냐? 희망이는 웃으면서 쇠꼬챙이를 달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나무 글씨 쓰기에 열중했고요. 며칠이 지나자 개발새발이긴 하지만 대나무에 각자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었어요. 막막골은 이름처럼 막막한 곳이 아니었어요.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승천계곡, 신선이 내려와 바둑을 둔다는 신선바위, 맑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청정샘, 오곡이 무르익는다는 황금들, 그리고 호랑이도 쉬어갔다는 호랑제 등 재미난 이름만큼이나 신나고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줄기차게 놀았어요. 아침에는 활을 메고 참새를 잡으러 나갔어요. 낮에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지치도록 놀았고요. 배가 고프면 구덩이를 파고 감자를 구워 먹었어요. 밤에는 모깃불을 피워놓고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김호웅은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희망이와 아이들은 간을 졸이면서도 이야기를 놓칠 수 없었어요. 막막골에서의 일주일은 꿈결처럼 지나갔어요. 희망이는 대나무 글씨를 품에 안고 막막골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김홍, 안녕. 내년에 또 올게요. 그때는 한자 좀 배워서 올게요. 김홍은 건강이 좋아진 어머니를 모시고 배웅을 나왔어요. 김홍의 어머니는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흔들었지요. 잘 가라. 희망이와 아이들이 떠난 뒤에도 대나무 숲은 오래도록 바람에 흔들렸어요. 잘 가. 또 만나자. 막막골 안녕. 또 만나.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